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면 신부전을 의심해 보세요. 신부전 초기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예방법, 심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까지 약해진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필수 건강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숨이 차고 쉽게 지친다면 신부전이 보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신부전인데요. 신부전은 심장이 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부전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부전이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법, 예방법, 그리고 심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전, 깊이 파고들기. 우리 심장이 지쳤을 때 일어나는 일. 우리 몸의 심장은 펌프처럼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전은 이 펌프의 기능이 약해져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 부족, 온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해 피로감,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혈액 정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짜내지 못하면서 폐나 다른 장기에 혈액이 고여 숨가쁨,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부전은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판막질환 등 다양한 심장질환들이 오랜 시간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점차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만성질환입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지친 심장을 위한 희망의 빛. 신부전은 한번 생기면 완치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크게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신부전 치료법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약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약물치료입니다. 의사들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약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뇨제,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 부종과 숨가쁨을 완화합니다. 혈압약, ACE 억제제, 베타 차단제 등 혈관을 이완시켜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부담을 줄이고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여 심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새로운 약물, 최근에는 당뇨병 약으로 개발되었으나 신부전 환자에게도 심장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SGLT2 억제제 약물이 신부전 치료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 및 최신 연구 동향.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특수한 의료기기를 몸에 삽입하거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심장 제동기와 치료, CRT 및 제세동기 삽입,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약할 때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거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기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심장 이식, 아주 심한 경우 마지막 단계로 심장 이식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연구,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을 통해 손상된 심장 조직을 재생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부전 예방법, 건강한 심장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신부전은 평소 건강 습관을 잘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신부전의 주원인이 되는 만성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음은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금연과 절주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통해 심장 건강을 지키세요.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신부전은 초기 증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장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전에 좋은 과일, 채소, 음식들, 심장을 위한 보약 식단. 신부전 환자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축적해 부종과 심장의 부담을 늘립니다. 국, 찌개, 가공식품,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신부전 환자는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 바나나, 오렌지, 자몽, 키위 등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채소, 시금치, 토마토, 브로콜리 등 통곡물,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현미, 기리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이나 견과류, 아몬드, 호두, 올리브 기름에 풍부하며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베리류, 녹색 잎채소, 색깔 있는 채소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간편식, 즉석식, 과도한 탄수화물 등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은 음료, 커피, 에너지 드링크도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전에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건강한 심장, 활기찬 일상. 신부전 환자에게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가벼운 건강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심장의 부담이 적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 피로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 8시간과 휴식은 심장이 회복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취미 생활,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금주, 신부전 환자에게 흡연과 음주는 절대적으로 금기입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활기찬 삶을. 신부전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 건강을 더욱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심장과 함께 활기찬 나날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